100번을 세월에 깎여도 나는 늙을 수가 없구나. 찬바람이 여지없이 퇴지를 한들 다시 끝이 없는 젊음을 살리라. 구르는 마룻바닥에 새벽이 벌겋게 물들어온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새벽이 벌겋게 물들어올 때는 아니죠. 오히려 밤이 점점 깊어지는 시간인데요. 백기환 선생의 젊은 날이란 시, 이 마지막 구절은 그 안에 서려있는 힘 때문에 언제 들어도 또 언제 읽어도 새벽, 그리고 젊음의 느낌이 듭니다. 휴일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로 접어드는 시간, FM 영화음악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이승훈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탑건 중에서 Danger Zone, 케니 로긴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서울 도봉구 쌍문사동의 민정 씨, 그리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김영진 씨께 띄워드릴게요. 영화 Stealing Home 중에서 All I Have to Do is Dream입니다. Everly Brothers가 부른 All I Have to Do is Dream, 영화 스틸링 홈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현철 씨, 알고 싶은 게 참 많으시네요. 자,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방송하실 때 PD와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 제 바로 건너편에 계세요. 저 건너편에서 콘솔이라고 하죠. 기계를 작동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PD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분이세요.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는 정성일 씨와 가경일 씨는 몇 살쯤 됩니까? 한 30대 중반쯤 되시고요. 중국어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하셨는데요. 대학 때 조금 배우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또 핑계 삼아 중국 영화도 꽤 많이 봤습니다. 엔지니어는 어느쯤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셨는데요. FM 프로는 대부분 PD가 기계도 함께 조작하죠. 저희 FM 영화음악도 저희 PD가 기계도 함께 조작하세요. 자, 궁금한 거 어느쯤 풀리셨나요?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스웨딩.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다니엘!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want to cry. I long to be at peace. Less Than Zero 중에서 Life Fades Away, 로이 오비슨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 곡은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 최은성 씨께 띄워드린 곡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은성 씨가 사실은 지난 목요일에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한테 영화 소개를 하나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편지가 늦게 도착을 해서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그래도 원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광주 전남대에서요, 최병훈 씨가 Electric Dream이라는 영화를 알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Electric Dreams.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이나 감정을 가졌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티브 바런 감독의 Electric Dreams. 이 영화는 바로 그런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마일즈. 마일스는 어렵게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의 매력에 푹 빠지죠. 식음을 전폐한 채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냅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첼로 연주자 아렌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방해꾼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마일스가 개발 중이던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과 감정을 지니게 된 것이죠. 이 컴퓨터는 아렌의 첼로 연주를 듣고 그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두 남녀와 컴퓨터의 삼각관계. 이 컴퓨터는요, 마일즈에게 보란 듯이 아렌을 위한 노래를 작곡합니다. 바로 러브송인데요. Electric Dreams. 이 영화는요, 듀란 듀란의 키운 버진 레코드사가 처음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감독 스티브 바론은 마이클 잭슨, 아하 이런 사람들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신예 감독이고요. 이런 배경 때문인지 영화는요, 음악과 컴퓨터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죠. 자, 영화 중에서 보면요, 아렌이 첼로로 바하의 안나 막달리나의 수첩 그 곡 중에서 한 곡을 연주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되받아서 그 곡을 연주하죠. 영화 속에서 그 곡목은요, 듀얼인데요. 자, 그 장면 들어보시죠. 연주하는 바하 참 재미있죠? 영화 Electric Dreams 중에서 듀얼이었습니다. 매트 모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윤정씨, 매트 모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 우선 그가 출연한 영화 버디 중에서 Under Lock and Key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이 버디의 음악은 그룹 제네시스에서 프로그레시브 뮤직을 추구했던 피터 가브리엘이 맡았고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언더 록 앤 키, 영화 버디 중에서 들었습니다. 새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버디. 그는 월남전에 참가한 이후 그 충격으로 자아 폐쇄증에 빠지죠. 그리고 자기도 날개가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날개를 희망하는 버디. 정신병원의 침대 끝에서 온 몸을 웅크린 채 높은 창문을 바라보는 머디의 모습은 월남전의 실상,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이 머디 역할을 맡기 위해서 10kg이나 살을 뺐다는 매튜 모딘. 그는요, 뉴웨이브 연기파로 인정받는 배우죠. 생년월일은 불확실한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6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7살 때 뉴욕으로 건너왔고요. 그때부터 모델,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는 82년에 Baby It's You라는 작품으로 데뷔했는데요. 그 후에 피비 케이츠와 아주 풋풋한 사랑을 그린 청춘 영화 Private School 그리고 Streamers라는 영화에 출연합니다. 이 Streamers로 매튜 모디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단체 연기상 이런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도 마돈나가 주연한 사랑 영화, 비전 퀘스트, 호텔 뉴햄프셔 이런 영화에도 모습을 비쳤습니다. 매튜 모드는요, 그 미소년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또 좀 반항적이면서도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모습, 이것을 함께 지니고 있죠. 그래서인지 로맨틱한 사랑 영화에도 잘 어울리지만요, 또 미국 젊은이들의 고민, 아픔, 이런 것을 대변하는 영화에도 단골로 출연합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풀 메탈 자켓. 이 영화 역시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매튜 모디는 여기서 전쟁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종군 기자 역을 맡았습니다. 자, 영화 풀 메탈 자켓 중에서 듣습니다. Chapel of Love, 딕시컵스입니다. Going to the chapel and we're gonna get married. Going to the chapel and we're gonna get married. We are really love you and we're gonna get married. Going to the chapel of love. Spring is here, the sky is blue. 풀메탈 자켓 중에 딕시컵스의 노래 Chapel of Love였습니다. 국내에 개봉된 매튜 모딘의 작품으로는요, 최근에는 멤피스 베리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TV를 통해서 방영됐었죠. 의사는 괴로워, 그로스 아나토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글쎄요, 비디오 출시작으로는 아마 청춘 해부학 이렇게 제목이 붙었죠. 현재 그는 그 로버트 알트만 감독과 샷컷스라는 신작을 촬영 중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에서 황진규 학생, 영화 피셔킹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점점 물질이 더 중시되는 현실, 여기서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 오히려 미치광이 대접을 받는 수가 많죠. 영화 피셔킹은요, 이런 돈키호테 같은 한 남자, 그리고 현대의 이기적인 세태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남자, 이 두 사나이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잭, 제프 브리지스는 뉴욕 라디오 방송국의 유명한 DJ입니다. 그는 잭 루카스 라디오 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이 라디오 쇼의 타이틀 뮤직, 그리고 이어서 그룹 트립의 노래로 Chill Out Jack 들어보시죠. Hey, it's Monday morning and I'm Jack Lucas. Crunch! Mm-hmm. Jack with his battery pack. Well, they cut out his heart, 'cause they thought it was black. Now he won't feel a thing for the rest of his life. Now he won't feel a thing, 'cause they got him on ice. Chill out, Jack. Chill out, Jack. Look at that girl standing on the street. She looks so thin, she don't ever eat. She's standing on the corner like she's on heat. She's standing on the corner 'cause she's waiting for me. Wait for me. His love was sprung from shame and pride. Born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died. Mercy, mercy, let me sleep before I rise to work and reap. Reap it up. Check out Jack with his battery pack. Well, he cut out his heart 'cause he thought it was black. Now he won't feel a thing for the rest of his life. Now we won't feel a thing, 'cause I got him on ice. Chill out, Jack. Chill out, Jack. Chill out, Jack. Chill out, Jack. This life was fun. Hi. Hello. This is about my husband. Yes. Well, he drives me crazy. 영화 Fisher King 중에서 Chill Out Jack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뉴욕 방송국의 유명 DJ 잭은 철저한 여피적이죠. 남에게는 아주 냉소적입니다. 어느 날 이 잭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제 루카스 쇼가요,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 한 통의 전화의 주인공, 그는 제게 하소연을 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속물들 뿐이고 애인마저 그런 속물 근성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늘상 받는 전화에 지친 잭은 아주 귀찮은 듯이 대답합니다. 그런 여자라면 총으로 쏴버리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 광신적인 팬이 제게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리죠. 이 사고로 애인을 포함해서 5명이 죽습니다. 거기에는 중세 철학을 전공한 저명한 교수 페리, 로빈 윌리엄스의 아내도 끼어 있었죠. 3년 뒤,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자괴감 때문에 폐인이 된 잭은 어느 날 젊은이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집 없는 거지들 때문에 미국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죠. 이때 페리가 나타나서 잭을 구해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함께 다니는 두 사람. 하지만 잭은 페리의 과거를 알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한편으로 잭은 아내를 잃고 정신 이상이 된 이 페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인간의 영혼을 봅니다. 영화 피셔킹은 이처럼 현대인들이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주 따뜻함이 넘치는 영화죠. 영화 속에는요, 그 드라마 사이사이에 환상적인 장면도 등장해서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는 이 영화를 만든 테리 길리엄 감독이 즐겨 쓰는 수법이라고 하죠. 그는 SF가 뛰어난 브라질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고요. 두 배우 로빈 윌리엄스와 제프 브리지스, 연기가 아주 뛰어난 배우들인데요. 여기서의 연기 역시 무척 놀랐습니다. 영화 피셔 킹 중에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I'm sorry, 브렌다입니다. I'm sorry, so sorry that I was such a fool. I didn't know love could be so cruel. Oh, oh, oh, oh, oh, oh, oh, yes. You tell me mistakes are part of being young, but I don't right the wrong that's been done. Sorry, so sorry, so sorry. Please accept my apology. But love is blind, and I was too blind to see. Oh, oh, oh, oh, oh, oh, oh, yes. You tell me mistakes are part of being young, but I don't right the wrong that's been done. Oh, oh, oh, oh, oh, oh, oh, oh yes, I'm sorry. Sorry. 영화 피셔 킹 중에서 I'm sorry, 브렌다 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곡은요, 서울 서초구 반포 이동 조장은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Out of Africa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퀘일번호 622번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추억의 영화. 대부분의 스포츠 영화나 또는 스포츠와 관련된 영화들은 작품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고통, 좌절, 그리고 극복, 이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삽입하게 되죠. 또 주인공이 겪게 되는 좌절의 요인은 대개 불치병이라든가 사회적 부조리, 실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화에는 스포츠 그 자체의 역동적인 장면과 함께 스포츠맨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조화돼서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무한함을 일깨워주곤 하죠. 프랑코 제피넬리 감독의 영화 챔프, 이 영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9년에 중앙극장에서 개봉됐었죠. 영화 락키 시리즈가 몰고 온 스포츠 영화 붐에 편승한 작품이긴 하지만요. 이 영화 챔프가 주는 감동은 글쎄요, 좀 색달랐다고나 할까요? 챔프는 부성애, 모성애, 이혼가정의 비극, 가출 여성, 그리고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고민, 이런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추구한 스포츠 영화였습니다. 한때는 챔피언이라는 정상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린 빌리는 어린 아들을 둔 채 가출해버린 아내 때문에 타락하고 맙니다. 버림받은 남편과 아들. 빌리는 그 슬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술과 도박에 빠져서 끝내는 챔피언 벨트마저 빼앗기죠. 그래서 경마장의 마부로 시리와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빌리를 그의 어린 아들 TJ는 결코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챔프라고 자랑삼아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챔피언이 돼서 그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를 소망하죠. 이런 아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아빠, 그 아빠의 마음의 고통이 정말로 눈물겹게 그려집니다. 흔히 사랑의 제1보는 괴로움이라고들 하죠.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는 항상 괴로움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리와 TJ 앞에 7년 전에 두 사람을 버리고 가출한, 하지만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한 아내 애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히 TJ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애니는 그제서야 처음 모성애를 느끼지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빌리의 고통.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런 굴욕을 박차고 사내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의지, 그리고 스포츠맨으로서의 투쟁 본능이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영화 챔프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픈 라스트 씬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탈의실로 실려온 진정한 챔피언 빌리.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울부짖는 TJ에게 말합니다. 애니는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챔피언 빌리의 이 한마디. 인간의 관용과 숭고함을 보여준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깊은 감명과 여운을 주는 마지막 장면이었죠. 영화 챔프의 주제가입니다. If You Remember Me, 크리스 톰슨입니다. When you remember me, if you remember me, I hope you see it's not the way I want it to be. Or I'd be with you now, but wherever you go, my love. on smiling, keep on shining, even though you know you wanna cry. I tried to love you, looking in my eyes, you saw promises and lies. Too many times when you remember me. Not the way I want it to be. Oh, I'd be with you now, but wherever you go, my love goes with you. I'll be with you. Keep believing. Some things even time come between. And if you blame me, try and realize there were promises and lies. Too many times when you remember me, if you remember me, I hope you see it's not the way to be. 챔프 중에서 If You Remember Me 였습니다. 광주 직하씨, 동구 산수이동 조효정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대구 동구 신암사동의 유경아씨, 아주 예쁜 편지지에 예쁜 글씨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 보내주시는 부산의 서경석씨, 대학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주위에 떨어진 친구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씩은 건네주시겠죠? 오늘 한 생각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언제나 확신할 수도 없는 나의 신념에 매달려 치우치고 고민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버릴 거예요. 모든 나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하신 대구 수성구 법물동의 최지향 씨, 이 모든 분들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Until the End of the World, 빔 벤더스 감독이 HDTV 기술을 활용한 영화라고 하죠. 그룹 Rapid Eye Movement, REM이 부릅니다. Fretless. Got his worth, and she comes easy. They each come around when the other is gone. Me, I think I got stuck somewhere in between. I wouldn't confide in the prodigal son. The die has been cast, the battle is won. The bullets were blanks, a double-up gun. I couldn't admit to a minute of fun. They come and they come and they come and they come. I accept it with a gentle tongue. No words spoken, no needless gift. Take it, stomp twice, ring the bell. Tether that ringing phrase. Enough with the rifle and talk already. We all know what it means. Take the this conversation to your great divide. I can only swallow what I ate, and I don't hate him, and I don't hate her.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Fretless, 그룹 R.E.M의 노래였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에 사연 보내주실 분은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차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쓰시고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내일 할 방송 미리 예고해드릴까요? 내일 영화인들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는 날이죠. A Few Good Men에서 잭 니콜슨 내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